아니 그래 그래 네가 맞아 너는 맞고 나는 아니야 그래 네가 맞아 근데 넌 도대체 어디야 나 바보 같아 또 나 혼자 또 너와 찾아 익숙하지 않아 이 순간이 전혀 와닿지 않아 너를 믿고 믿고 있던 내가 너와 이별한다 그게 잊혀질까 너를 잊혀 잊혀 나 그렇게 묻혀버린 맘은 어둡고 긴 것 같아 네가 한 그 한마디가 꼈어야 했어 너는 그렇다고 나를 두고 갔어야 했어 I can't leave it without you Can't leave it without you girl 우리는 더 멀어져 너 우리 마주 앉아 손에 손 달고 너니 함께 하잔 그 약속 더는 지킬 수가 없잖아 어떤 일이 됐잖아 또 너와 찾지 더 이상 무슨 말 떠오르지 않아도 난 지금 시간을 갇혀 네 맘을 다쳐 아무것도 못했던 나는 중 나 그렇게 놓쳐버린 맘은 너도 긴 것 같아 네가 한 그 한마디가 내게 나 나쁘지만 Yeah.